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. 너 없이 하루를 사는 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를 벗어날 순 없어. 웃어도 눈물이 흘러서 이제 웃는 법도 잘 몰라. 도저히 너 없이 살아가지 못해. 매일 너만 그리워해. 가슴이 딱 하나라서 두 눈엔 너뿐이라서 다른 사람을 또 나는 하지 못해. 너 아니면 안 되잖아. 이별은 알지 못해. 그저 사람밖에 난 몰라. 나의 가슴이 날 부르고 있잖아. 그리움이 너만 찾아 다시 내게 돌아와. 어느새 두 눈에 박혀서 눈물이 마르지 않나 봐. 나를 속이고 널 잊으려고 해도 너를 벗어날 순 없어. 너에게 사랑만 줬는데 어떻게 이별을 선물해. 그런 선물 따윈 필요가 없는데 너 없이 난 안 되는데. 가슴이 딱 하나라서 두 눈엔 너뿐이라서 다른 사람을 또 나는 하지 못해. 너 아니면 안 되잖아. 이별은 알지 못해. 그저 사람밖에 난 몰라. 나의 가슴이 날 돌아가 있잖아. 그리움이 너만 찾아 다시 내게 돌아가.